HUBS.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지치고 힘든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개강하고서 맞는 세 번째 월요일이네요. 아 맞다, 저번 주까지는 꽤나 날이 쌀쌀하더니 요즘은 부쩍 따뜻해진 거 다들 느끼셨나요? 곧 꽃도 피고 새싹도 돋아나면서 캠퍼스가 알록달록하게 물들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저번 시간여행은 다들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본 순간은 1995년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순간으로 향해보고자 합니다. 쌍문동 올림픽. 사실 쌍문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절로 떠오르는 연도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타임머신이 설정한 목적지는 바로 1988년도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덕분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1988년의 순간이 저절로 그려지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진짜 1988년의 순간들은 어땠는지, 또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보러 가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깜빡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두 번째 여행이라 그런지 저번보다 더 빨리 도착했네요. 아, 오늘도 1988년의 라디오부터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마침 저기서 라디오를 들려주고 있네요. 어, 잠시만요. 지금 들려오는 이 노래, 아마 모르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응원가의 대명사, 바로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는 1988년 그룹 무한궤도가 대학가요제에서 발표한 곡인데요. 공개와 동시에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해 대학가요제에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당시 대학가요제의 풍조와는 동떨어진 곡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파격적인 스타일이 모두를 열광하게 한 겁니다. 신시사이저를 동시에 여러 대 사용하며 만들어낸 강렬한 전주 부분을 듣자마자 심사위원들 역시 대상을 확신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에 출전한 16팀 중 우연히 마지막 순서로 공연했던 것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한몫했죠. 그들에게는 아직도 다양한 곳에서 응원가로 사용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구, 올림픽, 각종 공연, 그리고 저희 한양대학교의 축제, 라치오스에서도 이 곡으로 응원제를 진행했답니다. 발매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대에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곁에 있겠다는 그대에게 가사처럼 바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에게가 여전히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코끝이 찡하네요. 신해철의 그대에게. 이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서 가장 뜨거웠던 1988년의 순간도 만나러 가볼까요? 저기 경기장 위에 있는 익숙한 깃발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올림픽의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오륜기입니다. 경기장 근처에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까지 있는 걸 보니 우리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순간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올림픽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며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죠.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빛났던 서울올림픽에도 당연히 숨어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었는데요. 당시 올림픽에 필요한 경기장을 건설하고 환경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판자집들이 무단으로 철거된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심지어 정부는 이렇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잡아들인 후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듯 88 올림픽의 빛나는 성과 뒤에는 가슴 아픈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현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과는 다른 모순적이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잠시 타임머신도 쉬게 할 겸 이번엔 1988년의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나 하나 빌려서 시청해볼까요? 아 맞다. 이 애니메이션이 1988년도에 나온 거였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돌려볼 비디오는 바로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입니다. 달려라 하니는 한국에서 최초로 정규 편성돼 방송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한국에서 직접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던 만큼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달려라 하니는 국산 애니메이션으로서 가지는 가치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활발히 제작되지 않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베껴오거나 외국의 것을 수입해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고 이는 1980년 중후반 애니메이션의 명맥이 잠시 끊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이렇게 한국 애니메이션이 침체돼가던 시기에 달려라 하니는 단편이나 극장판으로만 제작되던 다른 애니메이션들과는 달리 최초로 시리즈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달려라 하니 이후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시리즈로 방영되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역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때요? 그냥 평범한 옛날 만화인 줄만 알았던 달려라 하니가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김광석의 너에게 언제든 그 문은 열려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랑 오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늘의 우체통. 2024년 3월 18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1988년 3월 18일이고요. 이 편지가 먼 훗날 읽히게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2024년이라니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지났을 때군요. 저에게는 1988년도 너무 빠르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2024년이라는 숫자는 영영 오지 않을 미래처럼 들리네요. 아, 저는 오늘 햄버거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실 그때는 다들 햄버거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겠죠? 저기 그 미국에서 건너온 맥... 뭐였더라? 맥으로 시작하는 식당이었는데? 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외국에서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신기해서 한번 들러봤답니다. 사실 저에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신기해서인지 한참을 구경하다 먹었더랍니다. 방금 공원에 앉아 엽서를 쓰고 있는데 벚꽃이 떨어지더군요. 그때도 벚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나요? 아마 그렇겠죠? 첫사랑은 어떤 우주에도 존재할 낭만적인 순간일 테니까. 어쩌면 이 편지를 읽는 당신도 떨어지는 벚꽃잎 하나에 두근대는 심장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약속 시간이 다 됐네요. 친구들과 저 앞 광장에서 보기로 해서. 그럼 1988년의 순간을 맡은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행복하시길.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아, 오늘도 무사히 시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네요. 오늘 다녀오신 순간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1988년은 유명한 드라마, 이름 있는 행사들 덕분에 다른 순간들보다 더 익숙하게 느낄 수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알던 1988년의 모습과 같았나요? 많이 달랐나요? 새롭게 만난 1988년의 순간들이 꽤나 흥미로우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여러분이 모든 순간들을 즐겨주신 덕분에 저도 덩달아 이곳저곳을 더 많이 돌아다닌 것 같네요. 두 번에 걸쳐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다녀왔으니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익숙하고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인 00년대 중 한 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힌트를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00년대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순간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HUBS